영수 씨, 두통약 있어요? 네. 그런데 또 머리가 아파요? 네. 사무실에만 오면 자주 머리가 아파요. 아마 공기가 나쁘기 때문일 거예요. 자꾸 약을 먹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보세요. 네, 그렇게 해볼게요.